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께 못한 효도하며 살아가야지. 그렇게 그려왔던 꽃분이 얼굴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는 그 말 꽃분이 꽃분이가 나를 반기네. 너무도 반가워서 나는 울어.